너무 고수 일하드는 커피와 칠하까시 시바고 고메타 마테라 세시 시포와 시작해 시포시라 세시 와송가리로 시프노나 베추 고다 고다 고다 고다 고다 고다 고다 She's back on the mat, I'm not gonna let her.